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기 위한 청년 조니들의 골기 모임이 13일 평양의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강원도 종신 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낭독된 다음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수령의 유훈관 철전 당정체 공의전의 앞장에서 말리마 시대 청년 영웅 신화를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조해 나갈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산 청년 대강국의 주인공들답게 청춘의 자서전의 영웅적 위훈을 새기며 말리마 선구자 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